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남조선 괴뢰들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 발표한 담화를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아르헨티나 공산당 인터네트 국제문제 빌리진 데이터 다스 바르테스와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진선협회 볼스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